최근 박근혜 역도년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여론조작 행위를 직접 조직하고 조정하였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. 청와대 전 민정수석 비서관 김용환의 집에서 그의 소지품들을 정리하던 중 이를 실종하는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. 한편 19일 남조선 신문 미디어 오늘이 밝힌 데 의하면 MBC 방송사의 대주주이자 괴뢰 방송문화진흥회 리사장인 고영주가 박근혜 퇴진투쟁에 떨쳐나선 사람들을 모독하는 망발을 늘어놓아 각계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.